동화 한국어 버전 족장의 지혜. 옛날 옛적에 인도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젊은 어머니는 어린 아들과 함께 먼 마을로 가야만 했어요. 그러려면 아름다운 숲을 지나야 했죠. 어머니는 아이가 새의 노래소리를 듣고 무척 기뻐하고 주변에 날아다니는 나비와 함께 놀며 활짝 웃고 자신이 꺾어준 꽃의 향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어머니는 호수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어요. 호수의 물은 푸른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물이 무척 시원하고 상쾌해 보여서 어머니는 잠시 몸을 담그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기를 부드러운 풀 위에 눕혀놓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영을 즐겼어요. 그렇게 쉬고 있던 어머니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물에서 나오실 때까지 제가 아이를 보고 있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잘 부탁드려요. 아유, 예뻐라. 착하지? 아이고, 착해라. 제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물놀이하고 계세요. 여자가 웃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본 어머니는 곧 안심이 되었고 조금만 더 수영하기로 했어요.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아들아,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거기 서요. 다급히 물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여자를 쫓아갔고 결국 여자를 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당신 아이라니요? 이 애는 내 아이라고요. 그러니 당장 꺼져요. 말도 안 돼. 아이를 당장 돌려주세요. 도둑이야! 아이를 납치하려고 해요. 납치방이에요.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때 숲에 사는 부족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듣고 다가왔죠. 무슨 일이시죠?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여자가 제 아이를 빼앗아 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거짓말이에요. 이 아이는 제 아이라고요. 저 여자가 제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민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두 여자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헷갈려했죠. 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같이 우리 족장님께 가시죠. 왜요? 이 아이는 제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을 왜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들 모두 납치범과 한패군요. 그렇죠? 저희는 납치범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숲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납치범이 분명해요.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당신들을 보내줄 수 없으니 우리를 따라오시죠. 부족민들은 여자들을 데리고 숲의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그들이 사는 동굴로 데리고 갔어요. 부족민들은 알 수 없는 말로 보초와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죠.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족장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비카나 칼리친 발라카반. 후카, 당신들 중 누가 진짜 엄마죠? 저예요. 저라니까요? 졸라. 이곳 정글의 세계에서는 힘이 곧 법입니다. 아이를 여기에 둘 테니 한 사람은 아이의 머리를 잡고 다른 사람은 아이의 다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힘껏 당기셔서 누가 더 힘이 센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를 본 아이는 활짝 웃었어요. 아이는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아이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의 다리를 힘껏 잡아당겼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그저 아이를 애틋하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마녀가 다리를 당기자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이를 본 어머니는 겁에 질렸어요. 그만! 그만! 포기할게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겼다! 내가 이겼다고! 이제 아이는 내 거야! 아이를 당장 어머니에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이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도둑이고 저 사람이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당신은 공정하지 않아요. 이 숲속에서는 힘이 곧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힘껏 당겼다고요. 네, 힘이 곧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바로 모성의 힘입니다. 저 사람은 아이가 고통스러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한 겁니다. 진짜 어머니만이 이렇게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숲에 다시 한번 모습을 보이면 그땐... 알았다고, 달라즈! 알았다니까! 언젠가 내가 너보다 더 강해지고 말겠어! 언젠가는! 마녀가 다시 숲으로 돌아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만약 마녀가 그곳에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진실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마녀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